non se posò, non se posò. 난 그만 울고 말았어. 전화가 와서 내게 하는 말, 걸린 목소리로 끝내자는 말. 어쩌다 마주친 게 인연이 됐어.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났었는데 이유 없이 사랑했는데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 이렇게 끝내자는 말 당신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가슴 아파 눈물이 나요 어쩌다 마주친 게 인연이 됐어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났었는데 이유 없이 사랑했는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끝내자는 말 당신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가슴 아파 눈물이 나요